더 복싱 기름이 닿기 전에 먼저 침대 삼킨 내 패션 힘써 나가고 싶네 오늘의 선수 입증하시네 건수 물기 시작한 동동동동 내 복이 돼 동동동 톡톡 던던히 개시를 뚝뚝 반응이 없어 그냥 담고 버린 질폭폭 진실도 거짓이네 거짓도 진실인데 이곳에서 모든 건 도둑을 사고 판단이 완벽한 사람이니 무너 무너 필요하지 타오른 때 네가 있어 어쩌면 우리의 역사지 이 세상을 바꾸기로 하지 버티고 분노 아니 분요 뭔가 분노인지 you know 분노를 축하면서 그 진짜 분노 질러보낸 스톱 붙이 많은 people 넌 나만 죽이는 게 아닐까 동반이게 익숙해 우리야 무감각해진 저 사람들과 분요 무관심 너네 팀이야 나는 okay, okay. 나는 okay, okay. 나는 아기에 가득 찬 분노에, 분노에. 나는 아기에 가득 찬 분노에, you know it. 나는 웃겨, 웃겨. 나는 웃겨, 웃겨. 나를 가져야만 했던 분노에, 분노에. 나를 가져야만 했던 그 분노에, 분노에. 그래, oh, oh, oh, can I, oh, oh. 제가 될 때까지 그래, oh, can I, oh, oh. Hey. 이 세상 분노가 지배함 분노가 없었다 무서워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분노하고 그리 미쳐가고 분노한 이웃도 내 사망까지 선의와 악의도 내 매한까지 분노할 수 있다만 남의 삶에 피해가 있는 걸 I don't like 그건 stop 누구의 행동에 누구 누나 바래 누구의 언행에 무슨 가리들 누구의 번호에 누구 목소리 믿어서 나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악기에 가득 찬 분노에 분노해 나는 꺼져야만 했던 그 분노에 분노해 안에 체력 좀 없는 계획 잘 보지 않았던 경쟁 대회